내일 등산 갈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? 사 먹을까요? 아니요.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.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.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.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.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. 사진기만요? 알았어요. 그럼 그렇게 할게요.